아름다운 노을은 강산이 펼치며 장군님 모나몬 전선길 가실 때면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장군님 따르는 사들처럼 우리 마음 청대되어 함께 갑니다. 구비구비령 넘어 밤길을 헤치 장군님 천리몬 북변 땅 찾으시며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, 함께 갑니다. 아버지 따르는 자식과 같이 우리 마음 별빛되어 함께 갑니다 가시는 그 길에 성벽이 되고 싶고 새기시는 자음마다 기쁨이 되고 싶어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내 조국의 행복이 길에 있어 우리 마음 창